한국어 버전. 인어공주. 옛날 옛날 깊은 바닷속 아름다운 바다 왕국에 왕이 있었어요. 왕은 여섯 딸과 늙은 어머니와 함께 살았죠. 왕은 여섯 명의 딸 모두 사랑했지만 막내 딸인 인어공주 에바에게 더 큰 애정이 있었어요. 다섯 번째 딸의 생일날이었어요.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두 왕의 궁궐에 모였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나의 예쁜 딸아.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생신 축하해요. 생일 축하한다, 공주야. 고마워요, 모두들. 짐의 다섯 번째 딸인 마리나가 오늘로 18살이 되었음을 알리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마리나를 수면 위로 보내 햇살과 상쾌한 바람을 즐기도록 하겠노라. 모두들 축하를.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기억하거라. 바다 세계에는 규칙이 있단다. 우리는 그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인간 세계는 바다 세계와 같지 않단다. 우리는 바다에 속해 있고 바다에 머물 것이다. 조심해라. 그리고 사람 근처에는 가지 않도록 해라. 아빠, 마리나 언니와 같이 가도 될까요? 지금은 네 차례가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보고 싶어요. 오, 에바. 네가 18살이 되면 그때 보내주마. 약속한다. 안 돼요. 안 됐네요, 공주님.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으셔. 임금님이 공주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건 누구나 아는 거려. 하지만 우리에겐 따라야 할 규칙이 있어요. 1년 후엔 공주님 차례예요. 정말? 야호! 가자, 피시볼 하자. 인어공주는 매우 아름다웠고 모든 바다 생물들에게도 친절했어요. 모두들 그녀를 좋아했죠. 할머니,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 사람에게는 다리가 있지만 우리는 없지. 아,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보다 뛰어난 거예요? 아니, 그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바다를 오염시켰지. 우리보다 오래 산다고 하던데요? 아닐걸? 사람의 수명은 길어야 100살 정도까지란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아요? 신의 은총으로 우리는 300살까지 살 수 있단다. 하지만 인어는 죽으면 바다 거품이 되어 사라지지.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살면서 착한 일을 하면 우리는 죽지 않고 공기의 요정들이 하늘로 데려가서 같이 살게 한단다. 아, 정말이에요, 할머니? 자, 이제 가서 자거라. 늦었구나. 잘 자렴. 안녕히 주무세요, 할머니. 사람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에바는 매일매일 날짜를 세웠어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사람들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렬해졌어요. 18번째 생일 바로 전날 밤, 에바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왕의 궁궐에 도착하자마자 언니들이 달려와 생일을 축하해 주었어요. 고마워요, 언니들. 생일 축하한다, 내 딸 에바야. 고마워요, 아빠. 짐의 막내딸이 오늘로 18살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노라. 그리고 이제 약속을 지키실 시간이에요, 폐하. 맞구나, 공주야. 가보자. 너에게 세상을 보여주마. 안 돼요, 아버지. 모두 혼자 가게 하셨잖아요. 나는 너와 함께 세상을 보고 싶구나. 아니요. 아버지가 여든이 되시면 그때 같이 갈게요. 약속해요. 장난꾸러기 녀석. 잘 다녀오거라. 조심하고 사람 근처에는 가지 않도록 해라. 곤란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그래. 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거라. 그렇지 않으면 널 요리해버리겠다. 저녁까지는 돌아오겠습니다, 폐하. 인어공주는 바깥 세상을 볼 생각에 매우 신이 나서 새우보다 더 빨리 헤엄쳤어요. 정말 행복해. 오, 기다려요! 더 기다릴 수 없어. 인어공주는 곧 수면으로 도착했어요. 인어공주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파란 하늘, 밝은 태양, 귀여운 새들. 어, 세상에! 멋지다! 내가 꿈꿨던 것보다 훨씬 멋지다! 세우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건 배입니다. 그리고 저 남자는? 어머나! 내 인형처럼 생겼잖아. 제 생각에는 왕자인 것 같아요. 생일 축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인어공주는 남자의 매력에 마음을 빼앗겨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바다 전체가 높은 파도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폭풍이에요! 강한 파도가 느껴져! 저 배는! 조심해요, 왕자님! 조심하세요! 하지만 그 누구도 인어공주의 외침을 듣지 못했어요. 바람이 너무 강해서 배가 요동치더니 마침내 가라앉고 말았어요. 안 돼! 왕자님! 왕자님을 구해야 돼! 인어공주는 왕자를 구했어요. 그리고 왕자를 데리고 해변을 향해 헤엄쳤어요. 눈을 떠요, 왕자님. 인어공주는 왕자의 의식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주님! 서두르세요! 누군가 오고 있어요! 전 가야 돼요, 왕자님. 몸 조심하세요. 누가 바다에서 죽었나 봐. 아직 살아있어. 이 남자를 사원으로 데리고 가자. 곧바로 왕자는 깨어났고 소녀들 중 한 명을 봤어요. 내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소. 왕자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인어공주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오, 안 돼. 왕자를 구한 건 공주님인데 저 여자가 모든 공을 차지하네. 내버려둬. 왕자님이 살아계신 걸 보는 것만으로도 기쁜걸. 해가 져서 그들은 왕국으로 돌아갔어요. 인어공주는 슬펐어요. 왜냐하면 다시는 왕자를 볼 수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사랑해요, 왕자님. 그냥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은 것뿐인데. 왕자님은 날 사랑한다, 사랑 안 한다. 날 사랑한다, 사랑 안 한다. 날 사랑한다, 사랑 안 한다. 내 안에 고통이 느껴져. 사랑은 이렇게 나쁜 거였어? 사랑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거죠. 난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어. 그건 바다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상관없어. 나는 지금 왕자님 없이는 못 살아. 좋은 생각이 있지만 공주님을 돕기에는 위험이 따라요. 왕이 나를 요리해버릴 거예요. 말해봐. 아빠 걱정은 하지 말고. 알겠어요. 공주님을 도와줄 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분과 거래하기에는 너무 위험하죠. 왕자님을 위해선 어떤 위험도 감수할 거야. 말해줘, 누구야? 검은 산의 바다 마녀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도 위험해요. 난 위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인어공주와 새우는 궁궐을 떠나 마녀의 은신처로 갔어요. 마녀는 마법의 공을 통해 공주가 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불쌍한 것. 이제 끝났다. 공주는 이 바다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또 도움이 되는 생명체다. 공주의 선행으로 인해 죽은 후에는 공기의 요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너의 죄악의 끝이 될 것이다. 공주가 요정이 되자마자 너는 생명을 잃을 것이다. 안 돼!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순 없어! 왕의 따님이 무슨 일로 마녀의 은신처에 오셨을까? 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어리신 공주님이요? 네, 저는 왕자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공주님께 슬픔을 가져다 줄 거예요, 예쁘신 공주님. 상관없어요. 그냥 왕자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정말이세요? 왕자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럴 거예요. 아, 제가 공주님을 사람으로 만들어드리지요. 하지만 이를 위해선 값을 치러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요. 좋아요. 그러면 난 공주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겠어요. 기억하세요. 왕자님이 당신과 진실한 사랑에 빠지면 공주님은 사람이 되고 목소리도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만약 왕자님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면 공주님은 심장이 찢어져 죽게 되고 바다 거품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전 무엇이라도 희생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법의 물약을 가지고 가세요. 해변에 도착해서 그걸 드세요. 인어공주는 물약을 받아들고 바닷가로 갔어요. 인어공주는 땅으로 올라와서 물약을 마셨어요. 갑자기 강한 고통이 몰려와 공주는 의식을 잃었고 공주의 꼬리가 다리로 변했어요. 공주가 깨어났을 때 왕자가 옆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눈 떠봐요, 아름다운 아가씨. 여긴 안전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오셨나요? 당신을 해변가에서 발견하고 이곳으로 데려왔어요. 잠시 쉬도록 하세요. 다음 날, 인어공주는 걷기 시작했어요. 왕자는 공주를 보았고 매우 행복해 보였어요. 와, 오늘 정말 행복하네요. 저랑 춤추실래요? 와, 춤을 정말 잘 추시네요. 오늘 멋진 날이에요. 내 평생의 사랑을 찾았거든요. 예! 왕자님도 공주님을 사랑한대요.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오셨네요. 잘 다녀오셨어요, 아버지. 제 평생의 사랑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의 생명을 구해주었거든요. 전 이 소녀를 사랑해요. 이 소녀와 결혼하고 싶어요. 내 아들아, 너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란다. 인어공주는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에 끔찍한 고통이 느껴져. 왕은 왕자의 결혼을 발표했어요. 왕자님을 영원히 잃었어. 그리고 지금 한 줄기 새벽빛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할 것이고 나는 바닷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겠지. 새우가 궁전에 도착해 이 모든 일을 왕과 공주님들께 말씀드렸어요. 오, 나의 딸에게 신의 은총이 있기를. 이 모든 것은 마녀의 속임수다. 왕은 바다의 여신에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삼지창을 들고 새우와 함께 수면으로 올라갔어요. 언니들도 마녀의 은신처에 헤엄쳐가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지금 엄청난 위험에 빠졌어요. 당신이 건 마법의 주문을 되돌려주세요. 그래요, 제발요.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이 무슨 창피한 일인가. 큰 바다의 공주가 마녀에게 빌다니. 마법을 푸는 주문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공주가 왕자를 죽여야 한다. 인어공주가 왕자를 이 마법의 단검으로 죽이게 되면 공주는 인어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다. 언니들은 수면으로 헤엄쳐 올라가 아버지에게 마법을 푸는 주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장난감을 보며 해변가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에바를 찾아냈어요. 에바! 아빠? 언니들? 울지 마라, 예야. 마녀의 마법을 되돌리고 싶다면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한다. 넌 왕자를 죽여야만 한다. 그러면 인어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안 돼요, 아빠. 네가 왕자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단다. 하지만 왕자는 네 것이 될 수 없어. 아버지를 위해 그렇게 해다오. 에바, 네가 없으면 난 죽게 될 거다, 아가야. 인어공주는 울고 있는 아버지와 언니들을 쳐다봤어요. 공주는 단검을 가지고 궁궐로 갔어요. 왕자는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공주는 왕자를 죽이려고 가슴으로 단검을 가져갔어요. 왕자님을 사랑하는 한 난 못해. 왕자님을 죽이느니 차라리 내가 행복하게 죽을래. 왕자님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행운을 빌어요, 내 사랑. 공주는 아버지와 언니들에게로 돌아갔어요. 피가 묻지 않은 단검을 보고는 모두들 놀랐어요. 태양이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공주는 해변으로 가서 인형과 함께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나는 사라져서 거품이 될래. 안녕, 내 사랑. 안녕 아빠. 안녕 언니들. 부디 나를 용서하세요. 안녕. 그때 갑자기 신비한 힘이 공주를 물 밖으로 내보냈어요. 공기의 요정들이 나타나 공주를 바다 밖으로 꺼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 요정들이야. 정말 고맙소. 내 딸을 구해줘서. 여기는 어디지? 우리와 하늘에 있지. 우리는 공기의 요정이야. 너의 착한 행동과 사람과 바다 생물에 대한 사랑에 보상을 해주려고 여기에 왔단다. 넌 지금 죽지 않는 영혼을 얻을 거고 미래에는 인간으로 태어날 거야. 정말 고마워요, 요정님들. 인어공주는 모두에게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했어요. 항상 사랑할 거예요, 나의 왕자님. 다음에 태어나면 당신은 내 사랑이겠죠. 안녕, 내 사랑. 안녕. 인어공주는 공기의 요정들과 함께 하늘을 향해 위로 올라갔답니다.